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우리는 한유미. Yeah. Yep.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는 영어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영어 표현에 실수가 많으시다고요? 한국식 영어와 미국식 영어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한유미 영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Yeah. 안녕하세요. 저의 한유미는 한국에서만 자라고 공부한 한스와 4년의 미국 유학 경험 있는 스파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제이와 함께하는 영어 공부 팟캐스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영어, 유학 영어, 미국 영어, 한유미 영어의 MC 스파크입니다. MC 스파크. 네, 저희 한유미는 이름처럼 한국 영어와 유학 영어, 미국 영어를 담당하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소개를 해볼 텐데요. 먼저 한국 영어 표현을 담당하는 한스의 소개를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 네, 저는 한국 영어를 맡았습니다. 네. 그 왜 한국 영어를 맡았죠? 저는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중학교도 한국에서 나왔고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아, 초중고 다 한국에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요? 모든 청취자들의 대변인으로서 한국식 영어 패러다임의 본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영어를 표현해 주실 한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유학 영어 담당이고요. 저 스파크입니다. 스파크. 네, 저는 초중고는 다 한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4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 영어를 맡을 텐데 사실 유학 영어는 따로 없고 한국 영어와 미국 영어의 중간에서 서로의 입장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역할을 제가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대충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네. 미국 표현은 아마 제이가 맡아주실 건데 네, 제이 접니다.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고요. 네. 저는 초중고를 다 미국에서 네, 저랑 완전 반대예요. 네, 그렇죠. 미국인인가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지만 초중고를 미국에서 나와서 네. 미국 표현이 좀 더 편하신가요? 그렇죠. 네, 안 그래도 한국말 잘해요? 네, 잘합니다. 발음을 네.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한유미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 한유미는 우선 스토리토리라는 코너가 있어요. 스토리토리? 네, 스토리토리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스토리는 짧은 스토리가 하나 나갈 거예요. 아주 재밌게. 근데 이 스토리는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녕 절수야, 만나서 반가워, 안녕 영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또 많이 쓰이는 스토리를 가지고 영어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팟캐스트와 다른 점이 있어요. 차별점이 있어야겠죠? 있어야죠. 네, 이거는 한국식 영어 표현을 먼저 말해보고 그리고 미국식 영어 표현을 말해서 두 표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아마 비교를 해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코너로 맴돌맴돌 코너라고 있어요. 맴돌맴돌. 네, 이거는 오늘 배운 표현들이 입에서 맴돌맴돌 수 있도록 만드는 힙합. 와우. 요즘 또 힙합이 대세잖아요. 대세죠. 네, 힙합 챈트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와우. 네, 여러분. 힙합 챈트 너무 좋다. 힙합 챈트 아주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기대된대요. 만든 코너입니다. 좋아요. 네. 쇼미더머니의 기운을 받아서. 쇼미더머니 그렇죠. 재밌게 봤어요. 저도 아주. 영원히 비와. 네.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스토리토리 시작할 건데 준비 되셨나요? 예. 얍. 되셨습니까? 얍. 얍.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토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토리토리. 제목 썸이야 사귀는 거야. 스파크는 한스와 제이 모두와 친구지만 한스와 제이는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스파크와 한스가 함께 길을 가다 우연히 제이를 만나 인사합니다. 제이를 처음 본 한스는 제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됐는데 스파크, 너 제이랑 친해? 제이랑? 완전 친하지. 왜? 너 관심 있어? 소개시켜줘? 제이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나 제일 소개시켜주라. 알았어.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네. 스토리 너무 재밌죠? 스토리토리 어땠습니까? 좋았어요. 늘 있는 일이죠. 네, 언제나 많이 있는 일이죠. 아니 뭐 하루에 두 번씩 있는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스토리토리였어요.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한 번쯤이라뇨. 어제 그리고 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쓸 법한 이야기. 오늘도 이따 방송 듣고 써야 되니까 미리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한국 영어와 미국 영어 비교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를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청취자분들도 속으로 함께 문장을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사. 한스가 물어봤어요. 스파크, 너 제이랑 친해?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사심을 가득 담아서 물어봤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국 영어 한스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했다면 네. 이렇게 영작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Spark, are you friendly with Jay? Are you friendly with Jay?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영어 표현과 비슷한지 다른지 비교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국 영어 제이의 표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ark, are you close with Jay? 이라고 할 것 같아요. Spark, are you close with Jay? 라고 했어요. 네. 네, 표현이 좀 다르죠? 네. Close. 한스는 friendly 라고 했고 네. 제이는 close 라고 했어요. 네. 한스의 표현이 어때요, 제이? 조금 어색해요. 왜냐면 네. 어색하대요, 한스. 네. 보통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아마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제 생각에도 네. 좀 그렇게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어색하고요. 네. 보통 한국에서는 네. 뭐 친하다라고 할 땐 friendly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보통은 그거보다는 뭐 친근하다, 상냥하다 그런 느낌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friendly는 좀 친근해, 네. 상냥해 이런 네. 느낌이 들지 가깝다, 뭐 친하다 이런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re you friendly with Jay? 라고 하면은 네. 느낌이 너 걔한테 제이한테 친근하니? 뭐 상냥하니?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 맞아요. 느낌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와우. 그래서 뭐 그 친구는 엄청 상냥해 하면 she's very friendly 이라고 하지 네. 뭐 she's very 뭐 with라는 네, 안 하죠. 그렇죠. with랑 잘 안 쓰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close with이라는 제이가 말한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 중에서 우리 뭐 가까워. 클로즈가 가깝다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쵸. 그런 뜻도 있으니까. 닫다 아닌가요? 네. 닫다. 클로즈 the door. 그렇죠. 문을 닫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근데 여러 가지 뜻이 많죠? 네, 클로즈는. 보통 이렇게 생각 우리 대표적으로 클로즈 하면은 닫다라는 게 사실 그쵸. 먼저 생각이 드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친해지다라는 걸로는 클로즈라는 클로즈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또 클로즈로 쓸 수 있는 표현, 친해지다, 클로즈로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한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요? 자, 잘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럼요. 응용도 아셨죠? 잘해요. 자, 지금 물어봤죠? 제이랑 친해? Are you close with Jay?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나 제이랑 완전 친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네. am very close with Jay. 어때요? 오, 좋아요. 어떻게 말했죠?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I am very close with Jay. 네. I'm very close with Jay 라고 네. 했어요. 괜찮다고. 네. 그리고 뭐 We are really close. We are really close 할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좋습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더 해볼게요. 저의 도전인가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I can do it. 오케이. 자, 두 번째. 제이는 내 친한 친구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Jay is my close friend. 오, 제 발음 괜찮나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문법도 괜찮았나요? 네, 제이 훌륭했다고. 지금 청취자분들 다 같이 하고 계시죠? 그럼요, 청취자분들도 지금 다 제가 내는 문제 속으로 같이 하고 계셔야 돼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약간 다르게 나 제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숨을 쉬신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아니, 청취자분들이 영작할 시간을 제가 벌어준 거잖아요. 생각할 시간. 네네. 아, 너무 상냥하네. 아, 그럼요. You're very friendly. I'm very friendly. To the listeners. 네, 자 해봅시다. 뭐라 그랬죠? 정말 친하진 않아? 나 제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 I am not very close with Jay. 오. 어때요? 네, 맞아요. I'm not very close with Jay.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Uh-huh. 우린 그렇게 친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We're not that close. We're not 아니면, that close. 네, 아니면 we're not very close. We're not very close. 깔끔하다. 네, 네, 거의 뭐 비슷한데. 네.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이가 확실히 미국에서 많이 제이 표현이 미국에서 많이 듣는 표현인 것 같아요. I am not very close 막 이런 좀 이거보다는 네, 약간 그렇지 않아요? 그쵸, 말할 때는 거의 we're not close. That close. 유학생 할 중에 그런 말 많이 들어봤나요? 어떤 많이 들어봤나요? 아니 아니요. 우리 별로 안 친해. 아니요. 제가 많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럼 두 번째 대사. 좋지 왜 소개시켜줘? 라고 지금 스파크가 물어봤어요 한스한테.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네요. 그냥 친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그렇지. 왜 소개시켜줘?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좋은 친구네. 자, 여러분 속으로 지금 다들 영어로 표현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먼저 한국 영어 표현 한스. May I introduce her? May I introduce her? 소개시켜줘. 네. 왜냐면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요? 영어 수업 시간에. 네. 이걸 그렇게 외웠어요. Let me introduce myself. 아. 그때 이후로 소개하다는 introduce. 그렇지요. 잘 알고 있죠? 네. 아주 수업 시간 열심히 들었나 봐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그럼 영어 미국 표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 소개시켜줘 할 때는 네. Do you want me to set you guys up? Set you guys up? 네. 한스 씨, 제이가 한 문장 어때요? 당황했네요. 초중고등학교 제가 공부할 때는 네. 교과서에서 들어보지 못한 표현이에요. 셋업은 네. 컴퓨터의 윈도우 깔 때 셋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보통 인트로듀스라고 하면은 네. 소개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바로 떠오르는 게 인트로듀스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한스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자기 소개할 때는 introduce를 많이 쓰긴 하는데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쵸. 뭐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이럴 네. 때 그런데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네. 소개팅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 소개가 아니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개시켜줘가 한국말 속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러네.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얘랑 얘 너랑 만나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쵸. 그런 의미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무래도 그 속뜻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영어 표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Introduce는 형식적인 자리에서 많이 쓰는 건가 그럼? 그렇죠. 자기 소개할 때 네. 클래스에서.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만나게 해주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다 소개시켜 준다 이럴 때는 set us up. 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Set up. 네, set us up. 그러면 이 표현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표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한스 준비됐어요? I'm ready. 자, 그러면 나 제이 소개시켜줘, 소개시켜주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Set up이니까 네. Please set me up with Jay. Please set me up with Jay. 네. 오, 좋아요. 이용력 진짜 좋으신데요? 잘한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약간 레벨업해서. 듄듄. 여러분 지금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스파크가 나 여자 소개시켜줬어. 스파크가 친구 소개시켜줬어.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걔가 나 소개시켜줬어. 소개팅 할래? 아, 나 이미... 뭐 소개 누가 받았어? 하나 소개시켜줬어 이렇게 말 제가 그렇게 소개팅을 많이 하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을게요. 못 믿었지만 스파크 들으세요. 네. 스파크 set me up with her beautiful friend. 어머나 beautiful이라니. beautiful은 꼭 들어가야 되나 봐요. 아 그럼요. 제가 보고 소개시켜 달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beautiful하지 않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할 이유가 있죠. 있지만 그러면... 저는 뷰티풀한 여자친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물론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도 보고? 그렇구나. 네. 아, 표현 어땠나요? 네, 표현 어땠어요? 좋았어요. 한국 영어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이가 한번 다시 한번 말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한스처럼. 네. Spark set me up with her friend. Spark set me up with her friend.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Her friend. 네. 발음이 어렵네요. Her friend. F. 아시죠? Friend.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말. 이거는 제가 제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거 소개팅 시켜줘. 아니면 뭐 소개팅 너 소개팅 할래?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고민 너무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사신 거 맞죠? 아니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아, 네. 너무 이미 굳이 뭐 소개시켜 달라고 할 필요 소개팅 없지. 소개팅 안 해도 뭐 많이들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 소개팅 할래. 소개팅 네? 할래 할 때는 네.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with someone? 천천히. Do you want me to set you up with someone?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 할래. 소개팅 할래? 네. 부탁할 땐 이 부탁을 시켜줘. 오히려 더 많이 써요. 소개팅 시켜줘. 나 쟤 좀 소개시켜. Please set me up with someone. Please set me up with someone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좀 소개시켜줘. 이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문장이에요. 벌써. Oh my goodness. 그래 알았어. 자리 마련해 볼게.라고 지금 스파크가. 한스한테 말을 했어요. 참 좋은 친구 같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자리까지 마련해준다고. 이런 네. 친구들이 많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어떻게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네, 한국 영어 한스부터. 자리를 마련해볼게. 네. Okay, I will make a place. 오, I will make a place. 이번엔 네. 장담합니다. 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영어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똑같을 네. 거예요. 미국 영어 제이. Okay, I'll try to arrange a time and place. 완전 다르네요. 와. 처음엔 좀 비슷하기라도 했는데 지금 완전 달랐어요. 완전 너무 확신했는데. 네, 한세 표현이 어때요, 제이? 어떡하죠? 네, 어떡하죠? 그 정도예요. 이 사람을 어떡하죠? 약간 이런 느낌. 어떡하죠? 아니 만들다 네. 메이크 자리 플레이스. 아, 네. 근데 메이크라는 이 단어를 네. 이 상황에 쓸 땐 뭘 장소를 네. 이제 없는데 아예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뚝뚝 딱뚝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이걸 만들겠다 네 아, 메이크 뭘 만들다 거의 뭐 창조의 느낌입니까? 네 좀 거의 하나님이 쓰는 말 그러네요 네. 아예 만들어 버린다는 느낌. 크리에이트랑 메이크랑 이게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같아요.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건물을 만들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지. 그럴 시간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 아 그런 느낌이구나. 부럽네, 부럽다. 자, 근데 여기서 제이는 arrange a time and place를 썼어요. 네. 네. 자, 여기서 arrange는 어떤 뜻으로 쓰인 건가요? 마련해보다. 마련해보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arrange 하면은 배열하다. 그렇죠. 이런 느낌도 있죠. 그렇죠. arrange. 네. 근데 arrange 하면은 arrange time and place 하면은 내가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볼게. 네. 이런 식으로 네. 쓰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arrange 한다 그러면은 뭐 약속 잡을게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되게 그러면, 좋은 표현이다. 네, 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arrange라는 arrange a time and place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번 또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여러분 준비되셨죠? 여러분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네. 자, 첫 번째. 지금 이제 회사에서 신입 사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상사가 말했죠. 자, 한스 회의 시간이랑 장소 좀 잡아놔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상사인가요? 네. 잡아달라고. 네. 아. 일단 상사면 please는 빼버리고 네. Hey 명령 느낌으로 명령 느낌으로 가야죠. 네. 코리안이니까 네. 아, 이런 문화는 빨리 사라져야 돼. 알겠어요. 어쨌든 네. Arrange time and place for meeting. Arrange a time and place for meeting. Meeting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때요, 제이? 약간 지금 입이 떨리신 것 같은데. 네. 아니 뭐 그렇게 좀 더 네. 폴라이트하게 좀 더 예의 있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스. 아, 예의 있게. 네. Please arrange a time and place for meeting. 네. 오. 네, 그게 더 제 생각에는 아무리 상사라도 그쵸. 그렇죠. Please라고 해야죠. 그렇죠. 예의까지 영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통 우리들 친구들끼리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분명히 리드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있죠? 야 내가 장소 한번 알아볼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누구 제가 할까요? 네 한스가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청취자분들 다 만들었죠? 만들었을 거예요. 좋아요. I will make a time and place. I will make make. 아, not make, not make. I'm sorry about that. 다시 하겠습니다. make이란 단어를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make가 건축과세요? 진짜. 그걸 만드는 거 좋아하는 그러니까. 거다. 그러니까. 다시 갑시다. 다시. 아, 내가 will... 장소 한번 마련해 볼게. 알아볼게. 장소만 딱 하면 뭐 네. 밥 어디서 먹을 거야? 장소 못 정하는 친구들 많아. 꼭 그리고 잡아야 돼요, 한 명이. 한 명 해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I will arrange a place. I will arrange a place. 라고 하면은 어때요, 제이? 네, 좋아요. 약간 느낌이 내가 뭐 좀 예약도 해놓을게 약간 이런 식으로도 느낌이 오는데 근데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아까처럼 for a meeting 했잖아요. 네. 네. 좀 뭔가 for our 뭐 gathering for our dinner 이라고 뒤에 붙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네,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어디서 먹을지 못 정할 때 네. I will arrange a place for dinner. For our dinner. For dinner. For dinner.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배운 스토리토리에서 배운 세 가지 표현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부터 정리해주실까요? 네, 오늘 이런 표현 배웠죠. 너 쟤랑 친해? 사슴을 한가득 담아... 사슴이요? 사슴. 오, dear? 사심. 네, 사슴이 아주 똘망똘망하죠? 좋아요. 사심을 한가득 담아서 네. Are you close with Jay?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맞아요. Friendly 아닙니다. 네. 자, 그 대답으로 We are really clos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We are really close.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제이가 한번 정리해 줄까요? 네. 소개시켜 줘. 할 때는 네. introduce 보다는 네. do you want me to set you guys up? 이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네. 소개시켜 줘. 할 때는 yes. set us up please.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장. 그래. 자리 마련해 볼게. 라고 했을 때는 I will make a place가 아니라 네. Okay, I will try to arrange a time and place라고 arrange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배운 표현으로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Story, story. Spark, are you close with Jay? Of course, we're very close. Do you want me to set you guys up? Could you? She's my ideal star. Set us up, please. Okay, I will try to arrange a time and place.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여러분의 입에서 맴돌 수 있도록 리듬에 맞춰 부르는 맴돌 맴돌 코너 맴돌 맴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음악 주시죠! 자, 여러분 따라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Yep! Close with J Close with J We are very close. We are very close. Set you guys up. Set you guys up. Set us up, please. Set us up, please. Arrange a time and place. Arrange a time and place. Yeah. Yeah. Yep, yep. 네.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어때요? 여러분 입에서 맴돌 수 있겠나요? 네. 아, 너무 맴돌아요. 계속 정말이요? 보고 있어요. 여러분, please. 아, 돌아버릴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이것만 따라하셔도 오늘 표현 다 익히시는 거예요. 꼭 많이 많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한유미 팟캐스트 첫 번째 녹음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인 만큼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어떠셨나요? 한스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제가 한국 영어의 대변인이 잘 됐는지 모르겠고 된 것 같아요. 충분히 네. 아, 한국식 영어를 너무 제가 폄하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이 생각했겠죠. 응용력이 그리고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금방 배워서. 제가 장담하는데. 네. I will make a place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중에 프렌들리도 있습니다. 프렌들리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고쳐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네, 미국식 마인드를 미국식으로. 좀 가지면서 그래요. 표현을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세라서 플리즈 오늘 밤에 당장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문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낼 거예요. 알겠어요. 꼭 좋은 알겠습니다. 잘 되면 말씀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제인은 어땠어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네. 게 가장 재밌었나요? 그냥 맴돌. 맴돌 코너? 네. 계속 생각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얘기하시네요. 네. 원래 좀 부끄러움이 많으신 성격이신가요? 조금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이와 한스에 대해서 지금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1부였어요. 다음 주는 2부가 시작이 될 건데 어떤 표현으로 제이와 한스의 관계가 만들어지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유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예! 마지막 맴돌 챔! 따라하세요 여러분. Close with Jay. We are very close. Say you guys up. Set us up, please. Arrange your time and place. Yeah.